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가요 보란듯이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작사, 존광수 작곡인 가요 보란듯이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된 노래입니다. 노래는 강한 자주족대와 불굴의 촌엄을 떨치며 사회주의 강국의 룡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드높은 자존심과 혁명적 기상을 생활적이고 밝은 양상의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보인 손군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의 가사 1절에서는 걸음을 걸어도 노래를 불러도 남들이 보란듯이 걷고 노래하며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내 나라를 떨쳐가자는 시흥상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우리식으로 해나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의지와 충촌한 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한 포기의 곡식을 가꾸어도 우리 조국을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 곳 없이 잘 사는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꾸려가려는 천만 고민의 불타는 지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사의 3절에서 마음도 숨결도 신념도 의지도 하나가 되어 우리 조국을 빛내자는 허소적인 시흥상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촌만고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이 땅 위에 기어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우려는 존인민적인 사상감정을 힘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우뚝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낭만이 흘러넘치는 노래의 가사는 밝고 긍지에 넘쳐 약동적으로 전개되는 손율 형상에 의해서 자기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빠른 속도로 흐르는 노래의 손율은 힘과 활기에 넘치어 빠르게 옮겨지는 걸음씨를 방불케 형상함으로써 희망과 생기에 흘러넘치는 약동적이고 진취적인 정서를 받아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율의 정서는 우리의 사상이 가장 과학적이고 우리가 택한 길이 가장 옳은 길이며 우리식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언제나 신념으로 삼고 가슴을 쭉 펴고 미래를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촌만고민의 믿음고 옥센 기상을 높디는 흥분 속에 그려보게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인민의 감정과 시대의 지향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통속적이고 진취적인 가사와 손율로 그려보인 것으로 하여 오늘 사람들의 사랑 속에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눈빛, 이 제목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미송 작사, 김은용 작곡인 가요 어머니 눈빛. 이 노래는 인간에 대한 가장 윤류라고 참된 사랑을 춘품으로 지니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노래한 작품의 하나입니다.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된 노래는 흉룡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정히 손잡아 이끌어주며 먼 훗날까지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를 펼쳐보이면서 그이의 사랑은 우리 인민 모두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는 친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흉룡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호수와 같이 깊고도 무한한 사랑이라는 데 대하여 노래하고 있으며 2절에서는 누구나 어릴 적 심정이 되어 스스럼 없이 가슴속 사연을 다 아뢰는 한없이 자애로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언제나 따뜻한 빛발을 뿌려주며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햇빛과 같이 따사롭고 변함없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눈빛이라는 세부에 초점을 두고 내면 심리적으로 전개된 가사 형상의 내용상 특성에 알맞는 섬세하면서도 뜨거운 내적 정서를 안고 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섬세한 시음악 형상으로 우리 인민들의 기억 속에 또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미한 위인적 풍모를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며 오늘도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바치신 사랑 불길을 비춰주며 밝은 빛 뿌려주네. 아, 언제나 그리운 지도자 동지의 열정의 그 눈빛. 이상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